네, 안녕하십니까. 김주권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120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맡기려면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이양영입니다. 네, 오늘 마이크가 지금 제가 준비했는데 먼저 좀 시작을 해주세요. 네, 일단 뭐, 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소폭 조정이 있었습니다. 뭐, 시카고 연은 총재의 6월 금리 인상 발언,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좀 뜨겁게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제약 바이오에 대한 쪽들이 전반적인 강세,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에 대한 시작, 지금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수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전반적으로 엮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닥이 좀더 강한 형태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순환매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약 바이오가 강세인데 강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아주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영진약품이라든가 뭐 대웅제약, 영진약품 20%대, 그다음에 대웅제약이 7%, 한미사이언스 3%. 뭐 이런 형태 부광약품 5%, 그러니까 5%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코스닥 쪽에서 이제 많이 보이는 형태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전반적인 지수에 대한 조금 소폭 조정인데 거래소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매우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그 시장이 어저께 말이죠. 어저께 이제 가장 중요한 뭐 오늘 핵심이 되겠는데요. 외국인 어저께 파락하고 약간 침침했었잖아요. 오늘 또 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몇 가지 뉴스가 좀 있습니다. 이게 별로 또 완전 전혀 새로 본 것은 아니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니다라고 할수 있는데, 만약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 별로 달리 집중적으로 그 소개를 안 하고 있고, 국내 증권사도 약간 안이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작년 6월이었죠. MSCI 이머징 마켓에서 매년 한 번씩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리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상해 주식 있죠. 상해 A 주식 말씀드린 건데, 상해 A 주식이 오늘 편입이 안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잖아요. 야, 무슨 소리야? MSCI 이머징에 왜 중국이 없니?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도 중국이 들어있어요. 아직 20몇 프로 들어있는데, 그거는 상해 주식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뭐 알리바바나 바이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중국의 사이펙 뭐 이런 거 있죠. 석유에 대한 거. 미국이나 이런 데 거, 외국에 거, 상장되는 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상해가 뭐5% 편입된다, 10% 편입된다 이제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이제 유동성이라든가 그러니까 매매 편의성 몇 가지 또 우리나라랑 똑같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못 들어가듯이 그게 이제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선진국, 그 MSCI 선진지수에 대한 편입, A 주식에 대한 추가 편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MSCI 측이 제기했던 쿼터 할당 계산과 선강퉁 실시 가능성을 등을 두고서 편입 가능성에 대한 쪽을 높게 보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선강퉁은 하반기에 실시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난번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A 주식이 MSCI 신흥 편입이 결절된 가능성에 50% 이상의 확률을 배정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편입되는 내년 초 편입이 되면 내년 초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통상 연기금 초대형 기관 투자자를 적용 시점이 이전부터 이제 비중 조절이 나오겠죠. 편입이 되는 순간부터 지금 이제 다른 시장에 대한 쪽을 팔아야 될 텐데, 그게 어디냐면은 브라질, 그다음에 한국부터 이제 그 이머징 시장에 대한 그 매도에 대한 쪽이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A 주식 MSCI 차이나와 MSCI 신항이 각각 8%와 2%의 비중을 차지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동될 자금에 대한 추정액은 약 320억 달러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다음 달부터 MSCI 측이 주요 기관을 탐방하면서 올 연례 보고서에 A 주식의 신흥지수 편입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우려 요인이 남아 있어서 아직 편입될 가능성에 대한 쪽은 낮지만 어쨌든 간에 한 50% 정도에 대한 쪽으로 지금 과거하고는 달리 지금 편입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아졌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안화 안정 가능성, 특히 이제 A 주식에 많이 포진해 있는 게 IT 기업이기 때문에 섹터 로테이션으로 놓고 본다면 IT 쪽에 대한 비중을 많이 낮춰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나타날 수 있겠고, 특히 이제 IT주가 많이 포진해 있는 국가가 대만,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가장 크게 타격에 대한 쪽을 좀 받을 수 있는 곳이 한국과 대만이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A 주식 유동 물량 기준으로 시가총액 5% 편입 시 MSCI 신흥 시간의 비중은 1%. 그러니까 지금 중국 A 주식이 엄청나게 급등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선강퉁을 하기 전에 선강퉁을 하기 전에 A 주식이 먼저 쫙 올라가고 나서 MSCI에서 이제 들어오게 하려는 중국 측의 의도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그분은 이제 한국 기사를 보셨는데요. 한국 기사는 별로 얘기가 별로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또 언론은 국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를 얘기해갖고 가능성 크지 않아요. 그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는 중립입니다. 그 분야. 제가 의견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있는 사실을 그대로 확인하는 거. 제가 두 개를 간단히 보여드리고 이거 약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게 뭐 네이버나 검색해서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 제가 잠깐 제가 화면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아차했어요. 네. 제가 맨날 보는데 이거 오늘 새벽에 안 봤거든요. 네. 근데 어젯밤에 저는 밤에 저녁 7시면 자니까 못 봤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보면 파이낸셜 타임즈입니다. 출처는 파이낸셜인데요. 이제 MSCI 리바이브 뭐 토크 차이나 뭐 조이닝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대해서 새롭게 뭐 한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쭉 보면 쭉 보면 중국이 여전히 내 그 뭐 불명확한 것이 있으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논조가 나옵니다. 문자가 나와요. 네, 그래서 요거 좀 보셔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파이낸셜 타임즈 그 돈 내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구글에서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쓰고요, FT라고 쓰고요, 뭐 글로벌 이머징, 뭐 MSCI 이렇게 쳐갖고 검색 들어가면 보이는데 그것도 한 번밖에 안 보여요. 딱 처음에 네. 클릭할 때만. 그 다음에 보이면 바로 돈 내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좀 그래서 제 말씀은 그냥 믿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그런데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그에 따라서 뭐 얼마가 빠지냐 들어가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여기 그 안에 로드맵이란 거를 레포트를 어떻게 냈어요. 이걸 이제 그걸 갖고 너희들이 참고해. 그래서 인터뷰를 쓰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보면 이게 원문이에요. 원문. 딱 어저께 나온 겁니다. 어저께 발표한 거예요. 따끈따끈한 거죠. 차이나 에이시아 인덱스의 로드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요. 예, 이거는 오늘 약간 그 우리가 흥분한 거 떠들게 웃을 게 아니야. 이거 약간 진지한 얘기입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이 왜 파느냐는 저는 100% 장담해. 이것 때문에 파는 거예요. 어제 오늘이요. 저는 그거는 딴 거 몰라도 이런 건 잘 알아요. 냄새는. 여기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나왔던 건데 거의 똑같은 건데 작년에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왔어요. 네. 제가 작년에 레포트도 봤는데요. 자세히 안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요 있죠? 저거 최대한 확대했는데요. 요거를 필요하신 분 있죠? 제가 안내를 드리면 이거는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건요. 아, 이건 안 그래. 요거를 링크를 내가 이따가 쇼트 링크 있죠? 네. 쇼트 링크를 내가 찍어 드릴게요. 또 친절하잖아요. 네. 아, 제가 그 URL 줄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왜냐면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 계시고 뭐 이걸 모르고 보시는 분 계시는데 그냥 우리 또 친절하니까. 네, 친절하니까. 잠시만요. 오늘 딴 거 몰라도 돼. 그러면 오늘 이슈 돌 줄 거 안 해도 돼. 이게 핵심이야. 이거 찍어드렸으니까 됐고요. 네. 지금부터 봐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제 화면 잘 보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이거 있죠? 지금 이게 전 세계 지금 오늘 현재입니다. 오늘 현재 MSCI의 이머징에 속해 있는 비중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요. 어떤 분이에요? 차이나 이미 들어갔잖아, 이놈아. 그럴 수 있잖아. 에? 차이나가 20.7% 들어가 있어요. 20.7% 있고, 오버시즈하고 5.2% 들어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뭐냐면, 외국에 거래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바이두나 알리바바 이런 거 등등등들 해서 25.9% 이미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지금 얼마 들어가면 15.2, 요게 주목하셔야 돼요. 네. 15.2가 들어가 있습니다. 15.2요. 네. 화면도 더 키울까? 이런 거 방송해주면, 우리 그, 키움증권, 그러니까, 홍춘욱, 여기, 수석, 이코노미스트, 우리 방송에 나오셔야 되는데, 너무 좋으셔, 그분도. 국민연금에서 스카우트 해오신 분이더라고, 그분이. 네네. 그러니까, 여기. 근데, 여기 보면, 여기 15.2 있죠, 15.2. 15.2, 여기 들어있어요. 지금 보시고 계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딴 데 지금 전화 받을 때가 아니야. 커피 마시고. 15.2, 여기 15.2가 지금 MSC에 추정하는 거에 대충 15.2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참고 좀 말씀드리면 MSC에 초제하는 금액이 얼마냐? 1.5조 달러입니다. 1.5조 달러. 1.5조입니다. 1.5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면 얼마예요? 한 2000조 되겠나? 1800조 정도 되죠. 1800조 네. 정도가 MSC의 이머징을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번에 5%가 많이 편집되면 여기서 차이나가 에이시아가 1.1이 들어갑니다. 1.2. 빨간 거 있죠?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안입니다. 안. 그러면 15.2에서 당장 어디가 들어가면 14.9로 0.3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중국 제외 우리나라 제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일 영향이 큰 거예요. 타이완도 들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알아서 빠지는 거고 중요한 건 0.3% 포인트가 줄어듭니다. 이것도 다시 말해서 확정된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고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증권사 몇몇 코멘트 딴 거 보시면 뭐 연합 인포인스나 보시면 뭐 가능성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기사 잘못 쓴 겁니다. 그건 중립적으로 썼어요.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 레포트를 전 앞부분 다 읽어봤거든요, 오늘요. 예, 이거는 중립적이에요. 14.9년에 0.3%가 줄어들어 1년에 걸쳐서. 0.3은 얼마냐? 아주 간단하죠. 1.5조 달러 곱하기 0.3%입니다. 5조 4천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5조 4천억 정도 되죠. 네네. 그리고 항상 보면 이거 플러스 레퍼런스로 삼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 10배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이 그렇게 크게 않기 때문에 10배까지 안 될 겁니다. 추정하는 애들이. 그냥 참고하는 애들이. 이걸 공식적으로 추정하는 애들이 공식적으로 한다는 건 돈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다고 그냥 B급으로 돈 안 내고 추정하는 애들 있죠. 그래서 보통 2배에서 5배 정도 보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5배 정도 얘기하니까 그 정도를 우리가 돈은 만약에 현질화되면 무조건 빠지는 거예요. 네, 그건 마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 아주 먼 얘기인데, 아주 먼 얘기인데, 이게 100% 포함될 경우, 이건 아니겠지, 설마. 이건 장기적으로. 이건 아니겠지. 네네. 이랬냐, 그냥 절단하죠. 네. 이게 정말 되면. 네. 근데 이거는, 현실성 있는 건, 우리나라의 국력이 있는데, 이렇게 되겠어, 감히. 네. 만약 이렇게 될 정도 되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갔겠어? 선진으로 갔겠지. 네. 까놓고 말해서. 네. 그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12.3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이건 당장 걱정할 건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 지금 5조 4천엔이 그 10배가 된 거죠, 또.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관계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외국인이 파는 건 100% 이것 때문이다. 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해 되셨다 하신 분, 내용이 좋았다 하시면 짝짝짝 한번 쳐보세요. 예. 네, 이거 어디서도 못 듣는 얘기야. 예. 어디, 예.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그래서 오늘 그 처음은 얘기할까. 바로 다음, 우리 또 중요한, 진짜 중요한 손님 오셨으니까 이분을 모시고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다른 경제 방송 하나도 안 나왔어, 제대로. 네. 제가 아까 좀 급해갖고 저도 막 파이낸스 타임즈 보면서 방송을 했거든요. 아침에 생방송할 때. 그래서 저는 계산이 잘 안 들어와라, 이런 거. 1.5조 달러에 0.3%. 그게 잘 안 들어와, 저는. 네네. 그래갖고 이게 4조, 5조인지 5조인지 기억이 안 나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외국인 판다. 이것만은 누가 뭐래도 사실이다. 그래서 그냥 이게 뭐 외국인이 그냥 아, 외국인이 환율 때문에 판다?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외국인이 많이 떨어져 올라왔으니까 팔겠지. 이거 아니란 말이야. 그럼 브라질을 왜 덜 팔어? 조금밖에 상당히 없는 거야. 가장 큰 게 우리나라에 지금 해당 먹는 게 영향 받으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이슈에 대해서 속속들이 살펴봐 주시면 세밀한 남자. 아. 김정희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밀남. 네. 아,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 주시겠어요? 네. 그, 최근에 뭐 종목이나 뭐 이런 섹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요. 네. 오늘은 그 글로벌 해외 투자를 가지고 네.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한 모멘텀을 좀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은 차이나 투자가 핵심이었죠. 그래서 네. 글로벌 대기업들이 모두 중국의 공장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드느냐, 그래서 중국에서 얼마나 싸게 잘 생산해내느냐, 네. 이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네. 이 그림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묘하게도 이 그림이 바뀌면서 그동안 인도네시아나 인도 이런 국가들이 중국과는 달리 굉장히 규제의 벽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규제 벽을 낮추고 있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2011년까지는 중국 투자가 전 세계 투자의 가장 핵심이었지만 네.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그림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실제로 늘어난 평균 양을 보니까 2% 정도밖에 채 되지 않고요. 네. 인도는 연간 기준으로 20%가량이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거죠. 네. 해외 투자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네.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이 3국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3국의 특징은 뭡니까? 모두 인구가 1억 명을 육박하고 1억 명을 넘거나 1억 명을 육박하고 그다음에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중국에 육박하는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죠. 네. 또 하나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는 30대 이하 인구가 모두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굉장히 젊은 국가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장벽이 높았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 기업들이 들어올 때 엄청난 관세를 물린다든지 아니면 뭐 증시세를 걷는다든지 하는 그런 보호 정책을 그동안 굉장히 강하게 썼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투자가 줄어드는 구간에서 이들의 투자가 늘어나는 구간이다 보니까 네. 또 이들도 중국 수요에 관련된 드라이브가 없어서 이제는 새로운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보니까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장 먼저 나타난 정책의 변화가 바로 법인세인데요. 지금 보시면 2014년, 2015년까지 법인세를 크게 줄이지 않았지만 이들 국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체 법인세 평균을 보면 여전히 20%, 한 24% 정도의 중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박스로 표시한 베트남은 현재 22%인데 올해부터 20%로 인하 결정을 이미 내렸고요. 네. 인도는 34%였는데 2015년 예산안에서 4년 안에 25%로 낮춘다, 파격적인 낮출 것을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18%로 낮추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쪽에서는 싱가포르가 첨단 바이오 산업은 15년간 면제고요. 아, 법인세가. 네, 네. 네. 그다음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술 기업은 전체 법인세의 12%의 절반 정도만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쪽에서도 법인세를 굉장히 낮춰주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포스트 차이나 지역은 네. 더 공격적으로 지금 법인세를 낮춰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해외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 법인세가 너무 높아서, 정부의 규제의 벽이 높아서 못 들어갔던 지역이지만 이제는 중국을 대체할 만한 산업 기지로서의 역할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 지역으로의 해외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네. 굉장히 아쉽게도 반대라는 거죠. 왜요? 유출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유입은 둔화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 해외 투자는 여전히 순유출입니다. 네. 근데 이 순유출되는 건 뭐 그렇다 치자. 왜냐하면 뭐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 쪽에 가서 만들어야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이건 뭐 시대적인 조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증분 효과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순수출의 증가분, 그러니까 해외로 기업들이 많이 나가서 수출에 뭔가 기여됐던 그런 기여분이 지난 2010년도에는 44% 정도였는데요. 네. 지금은 거의 제로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해외 쪽에 기업이 많이 나가고 있고 여전히 거기서 많이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한 수출 증가분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05년과 2014년을 비교해 봤을 때 10년 상간의 변화는 부품과 설비를 현재 매입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졌다라는 거죠.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다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국 수입을 대폭 줄이고 네. 제3국과 한국 수입을 대폭 줄이고 현지에서 조달해버린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다만 기업 수익은 큰 변화가 없었죠. 네. 다만 이 그림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처음에 이제 현대차가 가서 자리를 잡은 이후에 현대차의 제일 벤더들을 그 이후에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나타난 일부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효과를 차지하고서라도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순유출 단계에서 네. 수출의 기여도가 줄어들고 있고 이익의 기여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한국 제조업의 실상을 네. 그대로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입장에서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내야 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뭘 네. 사야 돼요? 일단 그동안 말씀드렸던 지역 ETF 중에서는 네. 뭐 베트남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ETF를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인도네시아? 네. 우리 김현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인도네시아 가봤었어요? 아, 저는 가보진 않았고 네. 현재 이제 친구 두 명한테 소식은 계속 여러 가지를 받고 있는데 네. 한 명은 이제 거기서 자영업을 하고 있고 한 명은 삼성 SDI에 근무하고 삼성 SDS에 자영업을 해요 거기서? 예. 네. 한 명은 삼성 SDS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명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저보고 영어 조금만 되면 와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요? 네. 여기가 지금 굉장히 핫하다라는 것을, 한 명은 자바에 있고 한 명은 수마트라 섬에 있는데 네. 두 명 다 지역에 상관없이 지금 와서 사는 게 좋다. 우리나라 마치 80년대의 활기가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쪽으로 투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제조업 이런 것들이 갑자기 성장할 가능성, 그다음에 네. 소비 문화가 성장할 가능성. 그래서 그동안 인도네시아나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내수로만 먹고 사는 나라였지만 네.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 기반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 전체의 센섹스 지수를 사시기보다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인도의 인프라스트럭처에만 투자하는 펀드라든지 네. 아니면 인도의 소비 쪽에만 투자하는 그런 펀드 쪽에 투자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아이디어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사는 게 이제 가장 핵심 아이디어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는 한 번 가봤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얘기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실제로 보면 하여튼 뭐 약간 이제 종교적인 뭐 차이가 있고 아마 이슬람 쪽이 많이 있죠. 이슬람 있는데 장점이 뭐냐면 장점이 뭐냐면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걸 믿을 수가 없는데 저랑 또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거야. 혹시 그 정확한 알아요? 제가 지금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나는데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 같은 말을 쓴대고요. 근데 그 언어가 인나어라 그래? 인나? 들어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워낙 사용하는 용어가 많아서 겹치는 용어가 있는 거겠죠. 아, 그런, 아니 근데 이름이 우리나라 한국어 이런 식 하듯이 인나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인나인지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근데 믿거나 말거나 한데요. 두 달이면 배운대요. 우리 사람이. 그래서 학원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두 달만 배우면 되게 두 달만 배우면 일상말이 다 된다 그러더라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쉬운 말이래요. 그리고 특히 거기가 그게 없다 그러네. 알파벳이 없어 갖고 영어로 이렇게 표기한대요. 그래 갖고 엄청 쉽대요. 말하기도 쉽고 배우는데 하여튼 인도네시아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어가 네. 구글 트랜슬레이트 보면은 말레이시아하고 달라? 인도네시아어는 있는데 인도어는 없어요. 아니 인나오라 그래 합쳐서 인나오라 그래. 아니 따로 있어요. 아 근데 하여튼 예. 같이 쓴다고 나가 들었어. 내가 예. 근데 뭐 지역적으로 바로 예. 가까이 예. 있으니까요. 예.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말레이시아 끝에 싱가포르 있고 싱가포르 바로 배 타고 하나 건너가는 거가 사람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리조트 하나 있는데 거기. 코타키나발루. 거긴가? 그래서 거기 예 거기 그 땅은 인도네시아인데 나라 거는 싱가포르 사갖고 막 하여튼 그 나라 있는데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거기 아 제가 그럼 인도네시아 두 번 가봤네. 아, 그건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머리 아파질 텐데 그런 것도 어떻게 그런 것도 아이디어는 어떻게 돼요? 한국 제조업은 지금 노려볼 만한 포인트는 철저하게 저밸류에서 찾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익이 아주 조금만 좋아져도 밸류에이션 네. 모멘텀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네. 실적 아예 바닥에서 진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이거나 네. 아니면 턴어라운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밸류에이션 네. 메리트가 확 느껴지는. 그러니까 네. 뭐 PER 기준에서 뭐, 한 6배, 7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뭐 대표적인 자동차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익이 아주 조금만 좋아져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PBR 개념에서는 한 배 아래로 내려간 그런 대표적인 종목군들. 네. 이런 종목군들이 아주 조금의 자극만 줘도 네. 밸류에이션이 아주 확 개선되는 듯한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제조업에서는 철저하게 좀 이런 종목군들만 걸러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정말 뭐 크게 오른다라는 개념보다는 적어도 시장 수익률보다는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하락하더라도 덜 빠지고 올라갈 때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한국 제조업은 지금 구간에서는 진짜 성장주, 뭐 제약주 이런 계열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굴뚝주 제조업이라면 진짜 저밸류, 그러니까 진짜 이익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최대한 압축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이익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다. 워낙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 나빠질 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도 추가적인 악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 매수 개념이 그나마 한국 제조업에서는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기 나온 게 좀 더 소통해야 되니까 준수파님이란 분이 계셔. 준수가 씨앗 준수 이런 거 아니냐? 그런 게 네네. 준수 아니야? 그 가수? 근데 이런 말을 쓰셨는데 이제 쉽다고 저도 들은 얘기예요. 믿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두 달이면 배운다 그랬거든요. 쉽다고. 근데 이분이 말씀하셨네. 말은 쉬운데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말은 쉬운 건 맞는데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게 됐고요. 아까 제가 위치인지 몰랐는데 맞아요. 빈탄이에요. 빈탄. 네, 빈탄이 배 타고 1시간이면 가거든요. 해석선당 1시간. 그게 땅은 인도네시아인데 아마 그 지역은 싱가포르 샀다는 얘기인가 뭐 조차한다 그러는데 그건 맞는지 모르겠어요. 클럽메드 말씀하는데 클럽메드는 아니고 전 옆에 걸 리조트 같은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브라질 관전인데 브라질은 어떻게 보세요? 브라질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외신에서도 많이 다루고 국내 이제 리포트에서도 브라질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오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죠. 호세프 대통령의 실각 가능성, 탄핵 가능성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이제 브라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브라질이 그 모멘텀으로 이머징 주식 중에 올해 가장 핫하게 올랐는데 가장 핫하게 떨어졌으니까 가장 핫하게 오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 펀더멘탈이 정말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뭐 그렇습니다만 정말 안 좋거든요. 네.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실물 쪽에서 산업 생산 여전히 바닥이고요. 네. 소매 판매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건 재정 수지인데요. 재정 수지는 여전히 레아라가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건 GDP 개연성도 네. 점점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의 폭은 하반기로 가면서 줄긴 하겠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오늘 IMF에서 또 내놓은 자료를 보면 여전히 성장률을 또 다운시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물가는 또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브라질의 현실이죠. 네.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전혀 따라주지 않는데 금융시장이 먼저 너무 선반영했기 때문에 네. 최근에 가장 먼저 앞서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가장 먼저 주춤거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2, 3일간 다른 이머징 마켓,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라든지 MSCI 코리아라든지 뭐 이런 쪽은 대부분 급등하는 양상이었는데 네. 브라질은 오히려 못 오르고 계속 주춤거렸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런 펀더멘탈에 좀 기인한 흐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준비된 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ETF 기준으로 굉장히 급등했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50%가 올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쉬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호세프의 실각이 며칠 안으로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능하기 위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브라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 그 키움은 아니라 모 대형 증권사에서 해갖고 브라질 네. 채권이나행하고 특히 또 모 증권사에서 그 사모펀드 같이 돼갖고 부동산 투자에다 박살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브라질 쪽이 좋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국민 평화당인가 국민중 무슨 하여튼 그 최대 정당이 호세프와의 연정을 깨물어서 지금 실각 가능성이 높아진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네. 하원이 800명, 네. 상원이 81명인데 최대 정당이 네. 지금 최대 정당의 하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가 81석. 10분의 1밖에 안 돼. 최대 정당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브라질의 정치적인 특성입니다. 브라질은 이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당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6개, 7개 이상의 당이 연정을 해야만 실제로 과반수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저 하나 만들게. 네. 그 어쨌든 상원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지금 이 당은 왜 자기들이 연정에서 빠져나와서 호세프를 실각시키려고 하고 있냐면 네. 만약에 이 연정을 깨면 부통령이 이 당이기 때문에 네. 이 부통령이 2018년까지 대통령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당을 중심으로 또다시 연정이 구성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동안 호세프하고 룰라만 해먹었는데 우리도 해먹을 수 있다라는 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브라질 그 내부 언론들에서 내놓은 기사들을 번역한 것들을 쭉 살펴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냐라는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누가 되든 상관없다라는 기조. 그래서 브라질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깨끗한 정치는 어디에도 없더라라는 그런 기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정치적인 개연성으로 올랐다면 이건 다시 다 제자리 돌아간다. 네. 그리고 펀더멘탈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개념에서 놓고 봤을 때 브라질 자산에 추가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은 네. 아주 정말 뭐 초장기 흐름을 보고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레알의 움직임도 좀 심상치가 않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호세프가 실각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브라질 정치가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론 립서비스는 엄청 하겠죠. 우리는 네. 호세프와 다르다. 룰라와 다르다. 페트로브라스와 뭐 절대 그런 뭐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브라질 국민들의 속마음 속에는 니놈도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겠지만 브라질은 더 지금 복마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치적인 개연성 때문에 오르는 것은 곧 한계를 드러낼 것이고 그런 개념에서 브라질 채권이나 브라질 주식에 추가 투자하시는 것은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김정현과 함께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은 또 특히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시각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 궁금하시는 브라질에 대해서도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난 정말 누구랑 막 될 수 있으면 정당 하나 만들 거야. 네. 국회의원 안 시켜주니까 처음에 의견을 정책을 바꿨잖아. 네. 공매도 금지법을 낼려 그랬는데 바꿨어. 내 정책 의지를 바꿔갖고 뭘로요? 무조건 공매도 활성화단으로. 왜요? 누구나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의견을 좀 바꿨어. 왜냐면 누구나 할 수 있어야지 이게 룰 자체가 누구나 하고 네. 막 그런 엄청 그리고 대신에 그 시험 보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거 없고 그런 거를 어떻게 나라에서 해? 난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그걸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어저께 특히 어저께 바꿨거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바꿨어. 제 화면 좀 봐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 연합 인포맥스 자료입니다. 네. 이거 보셨어요? 돈 없는 상장사 갑질. 애널리스트 탐방 금지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저런 것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네. 있는 것만 여러분들 제가 특정 종목이 들어가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찍어드릴게요. 네. 찍어드릴게요. 알아서 판단하신 걸로 보셔야 될 거. 말이 난 김에 소통하는 방송 역시 좋습니다. 하셨는데 보니까 저기예요. 그 뭐죠? 저기 뭐예요? 저는 반얀트리에 갔었어 보니까 클럽메드가 아니라 그런 말씀드렸고 달빛 조각사님이 소통하는 방송 역시 좋습니다. 이학영 최고위원님의 최고위원님. 아! 근데 아 최고위원님이 하셨겠죠. 근데 어저께 이분이 이제 그 네. 뭐야 이학영 최고위원. 네이버 포스트에 네이버 포스트에 팔로워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농담해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고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바꾸려고 해갖고 내가 이제 오늘 어저께 들어가서 지르려고 그랬어. 네. 없애려고 그랬는데 딱 진짜 계시더라고 거기. 네. 팔로워 다섯 명 있는데. 네. 아 이게 진짜 고민돼 그래갖고 제가 제가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네. 제가 그럼 이사 가고 나서 얘기하시지. 테스트했지 테스트. 네. 아 근데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나 진짜 꼴코를 네. 얘기했는데 이걸 하셨어 그래갖고 네. 제가 바뀌면 이사가서 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여튼 재밌습니다. 예, 예 어떤 얘기 할까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3월 수출입 동향에 대한 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볼 때마다 실망. 예, 3월 수출입 동향에 대한 쪽 아니 지금 3월 수출입 동향이 마이너스 17% 초반에 17%였잖아요. 3월 말에 엄청나게 수출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수출 마이너스 8.2%. 지금 보면 개선세 어쨌든간에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8.2%니까 어쨌든 개선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이제 품목별로 들어가 봐야겠죠. 품목별로 쭉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철강 제품 수출이 좀 늘었어요. 그다음에 무선 통신 기기 갤럭시 S7 출시에 대한 그 효과 이것이 이제 지금 여기 반영이 돼서 갤럭시 S7이 일단 3월 수출에 대한 쪽을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좀 밑에 이제 그 이번에 여기에는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쭉 밑에 내려가서 한번 볼 텐데. 반도체가 1.5% 감소했죠. 네.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선 통신 기기는 당연히 지금 보게 되면은 조기 출시 한 달 빨리 땡겨서 출시했습니다. 갤럭시 S7이 한 달 빨리 땡겼거든요. 왜 그랬죠? 모르죠. 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달 빨리 땡겼습니다. 그래서 한 달 빨리 땡긴 효과에 대한 쪽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좋아해? 평판 디스플레이 이렇게 없앴어. 아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서 평판 디스플레이가 24%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이제 3.8% 감소했는데, 이거는 저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SSD, 네. SSD에 대한 판매가 감소된 거. 그 다음에 네. 가전제품 16% 감소, 선박이 28.9% 감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규 유망 품목별 수출 품목을 보게 되면 화장품이 지금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월 달에 22% 증가했었잖아요. 네. 3월 달에 38.7%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3월 달,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한 이 판매 속도에 대한 쪽이 네.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 이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OLED가 5.3% 증가를 했고, SSD가 24.8%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역시, 지금 보게 되면 신규 유망 품목 중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선전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돋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화장품에 대한 성장세가 꺾이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 부분을 좀 벗어내는 지표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흐름에 대한 쪽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아, 그거 좀 이건 좀 보시면 네. 되겠고요.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아, 하나 잠깐 코멘트 해드리면, 네. 현대증권이 이제 KB 쪽으로 이제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그게 되겠죠.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현대증권 그 노조가 어저께인가? 저희 방송국 옆에서 데모했거든요. 한국투자, 한국금융주주. 예. 한국금융주의 결사반대. 그래서 결국이 됐네. 됐죠. 네. 근데 보면, 어저께 그 결정에 최대 수혜주는 누에다? 현대증권 직원이다. 직원이죠. 현대증권 직원이 최대 수혜다. 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KB금융은 좀 좋아지겠죠. 네.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증권회사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잖아요. 네. 근데 그 KB금융 자체가 워낙 자산이 크기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안 내겠으나 영업엔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타격은 한국금융주주가 타격을 받죠. 왜냐하면 한국금융주주는 이걸 통해서 1위로 가려다가 여전히 그냥 그 가지 못하니까 5위 증권사로. 예. 그래서 다음 거로 다른 큰 걸 또 하기에는 지금 당장 매물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역시 인수 증권사 규모를 보게 되면 네. 미래세증권이 미래세 대우증권이 1위. 네네. 그다음에 NH투자증권은 여전히 뭐 이것도 농협이랑 합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4만 5천 명 정도. KB하고 KB현대가 이제 3위로 올라서고 있고요. 네네. 삼성이 계속 밀리고 있네요. 삼성이 이제 4위권, 한투가 네. 이제 올라가려고 하다가 네. 5위권 증권사로 여전히 이제 머무르는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있죠. 요거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났어요. 뭐가 나왔어요? 면세점 결정이 났잖아요. 네. 면세점이 봐서 면세점 특허 기간이 10년으로 결정됐어요. 네. 예, 근데 보면 10년으로 결정된 것 뿐만이 아닙니다. 결격 사유가 없으면 거의 그냥 무한 반복 자동 갱신. 그래서 요번에 한번 딴 거는 그냥 평생 간다. 아주 큰 잘못이 벌어지잖아요. 평생 간다는 건데요. 요번에 핵심은 빠졌어요, 또. 핵심은 뭐예요? 신규. 신규고요. 신규고, 또 하나가 신규검, 그리고 등록 요건 완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해주냐, 등록이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4월 말. 4월 말이라는 건 뭐예요? 총선 끝나고. 총선 이후에 결정이 나겠죠. 아, 근데 요번에 한꺼번에 하면 너무 반발들이 심한 놈이 있으니,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업계는, 바로 또 새로 신청을 받을 거다. 그런 얘기가 강하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 느낌을 보면 오늘 참 어때요? 그런 주식이요. 하나 갤러리 한가가 어떻게 됐어? 하나 갤러리아요? 주가. 하나 갤러리아 뭐 오늘 뭐 3% 반등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아니구나. 오늘 빠지고 있는데 3%? 빠지는 게 어찌 보면 네. 그 뉴스의 가치를 보면 네. 빠질 가능성이 크죠. 네. 왜냐하면 발표는 그렇게 했지만 10년 동안 사업은 할 수 있으나 네. 거의 굳어지는 거는 신설이거든요. 신규. 네네. 신규를 받아준다는 거면 신규를 받아주는 건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롯데가 아니라 지텍 하는 게 아니라 롯데가 다시 받는다. 그런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후면세점은 다 할 수 있다. 여의도 역에서도 조그만 옷가게도 사후면세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청자분들이 네. 보는 거죠. 호재냐 약재냐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얘기 또 어떤 걸 볼까요? 뭐 2000포인트에 대한 도달 그리고 또 이탈 뭐 라운드 넘버에 대한 쪽을 두고 오늘도 또 10포인트 정도 15포인트 가까이 주가가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의 힘이 그 높죠. 증권사 리처드 센터장들조차도 이제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종우 IBC 그 한국경제에서 잘 만들었더라 네네. 이거 맞죠? 한국경제 네네. 종우 형님 나왔어. 지금 보게 되면 과거보다 2000선 넘기가 더 힘들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오연석 지금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큰 악재는 없다. 상반기 중 2100을 찍을 거다. 삼성증권 오연석 센터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이 불안하다. 네. 글쎄 제자리로 온 것뿐이다. 근데 2100, 2200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경수 매치종금 리서치 센터장은 외국인 매입에 힘이 셀 것 같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이제 지금 매도에 대한 부분 이틀 연속 진행하고 있는 거. 네. 만약에 이제 MSCI 지수 때문이라면은 쉽지는 않아 보이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여전히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같은 경우도 상반기 중에 2050 이상은 한번 가지 않겠느냐 이런 네.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김학중 KDB대우 투자전략본부장 투자전략부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지금 부장 됐어? 이미 한국 주식시장 가치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그냥 환율이 너무 세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치고 가는 거는 좀 메리트가 없지 않겠느냐. 그 친구가 임원들 친구네. 네네. 임원들 친구야. 네.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러십니까? 조금 더 얘기해 줘. 그거 끝나고 네. 얘기해 줄게. 야, 대우증권 얘기. 그 친구 벌써 눈치 있는 친구네. 네네. 야, 그 친구 곧 임원들 친구네. 네. 그래서 자기 지금 리서치 센터장으로 임명해 주자. 네네.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2050 이상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크게 가거나 크게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보여요. 아,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저희 방송하기 전에 김용욱 교수 나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혹시 그 방송 못 보신 분은 그 다시 보기. 네. 저희 방송 보시고 11시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또 그 저보다는 이성훈 교수 좋아라고 요즘 인기가 또 하늘치 솟고 있잖아. 왜 그러죠? 몰라. 요즘 이성훈 교수 칭찬 일색이야. 이성훈 교수 보기에서 11시에 오신 분들은요. 오늘은 저희 정코너에 네. 김유나 앵커가 진행하는 거예요. 김영욱 교수가 성대 김영욱 교수가 나오셨거든요. 네. 훌륭한 말씀 많이 하셨어.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2000 하반기부터는 이제 슬슬 이제 사도 된다 얘기하고 네. 있고요. 중국도 이제 하반기에 좀 사다. 지금 적구가 아니라 이제 하반기라는 얘기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말은 제가 다 듣지 못했으나 이거 써먹어야 돼. 저도 어디 가서 지금 기억해둬. 네. 저성장 시대잖아. 네. 저성장 시대에서는 어떤 주식이 올라가는지 알아? 어떤 주식이 올라갑니까? 저성장 시대는 먹살이 쉽지 않잖냐. 네. 그래서 살아남은 주식이 대박 난다. 살아남은 주식이 많지 않다는 얘기야. 네. 다만 살아남은 주식은 남아서 대박 난다. 대박이라는 표현 안 했었어 교수님이라. 네. 살아남은 주식이 크게 올라간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 걸 준 중국 그런 말이 짱. 저성장 시대는 에브리바디 가는 게 아니야. 오늘 정말 역시 교수님은 뭐가 달라도 달라라는 게 있겠고요. 앞서 제가 김학균 투자전략부장이 얘기했는데요. 김학균 투자전략부장의 모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니? 그 위에 사장님이지. 홍성국. 홍성 사장님이죠. 네네. 종교원 홍성 사장님. 네. 홍성구 사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예. 그것도 여기서 같은 환경인데요. 제가 홍성 사장님이 아니군데. 왜 저를 비춰주시나. 제가 아니라 제가 화면을 잡아주시는데요. 이거는 홍성국, 제 얘기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홍성국 대우사장의 주유총회 산 얘기예요. 네네. 올해 코스피 1700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 이런 건 괜히 말해봤자 제 의견이랑 상관 있다. 저 의견이랑 상관 없어요. 저는 동의 안 합니다. 거기에. 동의 안 하는데요. 아, 동의 안 하니까. 이런 것도 동의 안 하는 거 얘기해봤자 제 의견 같잖아. 괜히 설명하시더라도. 이런 거 네. 보시는 걸로. 그렇죠. 그래갖고 저희 방송은 다 내용이 워낙 많은데 다 진행은 안 되니까 이런 거 특히 링크 들어주면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거가 답답한 게 VOD 보시면 잘 못 봐요. 그래서 읽어드리면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 들어가세요. 홍성국 대우증권 사장 코스피 1700 갈 수도 이렇게 치면 나올 겁니다 아마. 아셨죠? 홍성국 대우증권 사장 코스피 1700 갈 수도.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주주총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감히 투자 전략부장이 올해 2200 간다. 네. 이러면 잘리는 거지. 그지 않냐? 아, 그걸 뭐, 목 좀 내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어요. 하나만 더 보고, 예, 또 다음 거 하죠. 하나만 더 볼까요? 제가 볼까? 네, 보시죠. 제가 볼까? 네네. 그럼 제가 볼까? 아, 오늘 일 너무 많은데? 오늘 제가 일 너무 많이 해요. 편의점? 응? 편의점. 좀 깜짝 놀랐어요. 네네. 작년에는 제가 편의점을 김성호 과장 때문에 알았잖아요. 네. 아, 그래서 아무튼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요즘 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아. 네. 나 정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몰랐어. 한국경제 오늘 한국경제 신문이 좋아. 네. 자고 나면 10개씩 기업된대. 편의점이 골드러시래. 그래서 이게 제 거짓말 같잖니. 이거 믿어? 믿어져? 믿어지는 지는데 편의점주 분들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힘들지. 네. 힘든데 요즘은 20대도 많이 창업을 한다네. 네네. 근데 아, 이게 자고 나면 10개씩 하면 우리가 못 믿잖아, 숫자를. 네네. 난 솔직히 안 믿었거든? 네.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2014년 말에 24,739개, 14년 말에 26,431개, 2015년 말에 29,914개, 네. 2016년 2월 말에 3,512개. 딱딱 떨어져! 왜냐면, 네. 5대 대형, 조그만 개별 독립 말고, 5개 있죠? 5개, 미니스탑, 위드미가 4위, 5위고요. 세븐일레븐, GS25, CU 5개를 전화했을 거 아니야? 딱 나올 거 네. 아니야? 그 수치가 딱 3,512개야, 2월 말 현재. 그걸 날짜별로 나눠주면 되잖아? 어? 네. 그럴 때 날짜별로 딱 10개씩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심한 거 같더니, 작년, 최근 2년간도 하루당 7.2개가 늘어났대. 그게 진짜야, 숫자가. 네. 나 이게 장난인 줄 알았어. 근데 보면, 진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근데 이거 개별 매출을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차원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아 유진 투자증권인가 어디 친구가 이거에서 레포드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친구는 모든 O2O 서비스 있죠. 네. O2O 서비스의 결국 키는 어디다? O2O에서 모든 거는 결국은 그 세븐일레븐 같은 GS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편의점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O2O 서비스. 네. 그래서 그 레포트가 그 친구가 작년 3년에도 썼는데 3년 그러니까 그 친구 레포트 보면 자기가 3년 전에 써갖고 이렇게 사라 그랬지 않느냐. 그때 백화점 팔라 그랬고 자기 이거 사라 그랬다 갖고 장난질이 3분의 1 들어갑니다. 레포트 전체 채무. 그리고 그 친구의 특징이 개명을 했어. 개명. 그것까지 넣어놨더라. 왜냐면 누가 찾아보면 안 나오잖아. 자기 이름이. 개명했다는 까지 나와. 30몇 페이지 썼어.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한번. 제가 못 봤죠. 네. 그래서 오토 때문에라도 편의점 더 된다는 얘기를 써놨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요거 한번 관심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것도 한국경제 제가 친절하게 또 링크도 걸어드릴게요. 오늘 링크 너무 많이 걸어드리네. 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 시간인데요. 오늘 리포트 어떤 거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오토 얘기 나왔으니까, 비슷한 보고서 하나 보겠습니다. 오토? 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NH투자증권에 나온 보고서인데, 그분이 이분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도의 변화, 기경제라고 해갖고, 이분 아닌데, 저도 하세요. 제가 대신 찾아드릴게요. 제목이 나왔는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생활 밀착형 오토 서비스가 확대된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소득 불평등의 심화. 그죠? 네. 가치 소비를 위한 지출 확대 등으로 노동 시장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엿보인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 이코노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관련 있는 사람과 임시로 계약을 맺고 네. 일을 맡기는 형태에 대한 경제를 뜻한다라는 네. 얘기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온디맨드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사람 찾으려고 해도 힘들었는데 물어 아는 사람들한테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누구 집에 누구 보니까 가사 도우미 왔는데 그 아줌마 괜찮대더라. 그러면 또 이제 옆에 아주머니가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일을 하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온디맨드 서비스가 기존 배달, 콜택시, 대리운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역에 대한 부분에서 그 가사 도우미, 세탁물 수거, 손세차 네. 이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쪽으로 네.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관련주에 대한 쪽은 뭐 카카오하고 인터파크 홀딩스인데 카카오는 뭐 잘 아실 테고 네. 인터파크 그룹에서는 지분 투자한 홈스토리 생활이 대리주부 출시 이후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을 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쭉 보게 되면은 꾸준 일을 대신해주는 이 오토 서비스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리주부 와호, 홈클 뭐 크림바스켓, 세탁특공대, 와이퍼, 인스타워시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앱들이 막 이렇게 그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시장에 대한 쪽이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중심의 가사 도우미가 심부름센터에서 이제 오토 라인에 대한 쪽으로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인스타워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그 상황에 대한 쪽이 이제 바뀌는 이런 것들이 뭐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네. 바뀌는 형태에 대한 상황에 대한 쪽으로 네.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겠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이코노미가 뜰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취직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일단은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 우버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보게 되면은 네. 가치 소비. 그러니까 네. 뭐 여행을 많이 가고 난 이런 것저것 하고 싶은데 하다 네. 보면은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아마존 에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어떤 다르잖아. 에코라고 아마존 에코도 그 이름도 버틀러 이렇게 해갖고 집사. 아 좋은데? 집사 만들자. 버틀러 앱을 하나 만들어서. 집사 앱을 인공지능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거죠. 왜냐면은, 야, 나 뭐 그 결제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야, 이거 이체 뭐 좀 해줘. 나 돈 이체해줘. 그런 거 내가 쉽지. 그 일일이 그 클릭하고 앉아있는지. 고민인증서. 그러니까 고민인증서 뭐 하고, 야, 이거 좀 뭐 좀 해줘. 이러면은, 지가 알아서 인터넷에서 뭐 하는 거는, 지가 알아서 막 이렇게 접속하고 뭐 하고.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생각만 해도. 이런 것들이 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사람이. 생활이 상당히 좀 편리해질 것 같은데, 이 버틀러 앱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인터넷상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으로도 연결되는 네. 오토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나 오늘 세차해야 되는데 너무 바쁜데. 네. 야, 세차할 수 있는 사람 하나 해갖고 연결해갖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앱이 다 얘기해주는 거지. 나한테. 그렇지, 그렇지. 뭐 얼마 그 지금 지원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가격이 얼마인데 할까요? 그럼 야, 너무 비싼데 하지 마. 아니면 싼 야 12,000원까지만 하고 아니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여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잠이 부족해서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에 대한 쪽들이 점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플랫폼 시장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네. 고객 만족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죠? 그래서 이런 고객 만족도에 대한 쪽을 그 만족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앱들에 대한 쪽이 누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네.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거 다 누가 할 수 있는 건 카카오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카카오가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카카오가 그래서 뭐냐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어느 정도 기업이 커가면 그걸 인수해 버립니다. 예. 네. 그죠? 그러니까 그 나는 앱 것도 인수했잖아.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수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생활 밀착형 서비스 앱 비상장 스타트업들 이런 쪽들이 앞으로 잘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성장이 되게 되면 그 앱으로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네. 다만 카카오도 그 자기네가 하려면 힘드니까 네. 자기네가 하려면은 또 이제 뭐 이래저래 뭐 말도 많고 뭐 시장에 들어간다 이러니까 아예 그냥 그 기업을 인수하는 형태 네. 이런 형태에 대한 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앱들을 한번 깔아보시고요. 네. 뭐 지금 보게는 대리주부, 와홈, 홈클, 크림바스켓, 세탁특공대, 와이퍼, 네. 인스타워시, 홈마스터, 뭐 어웨이, 어웨어, 네. 그다음에 뭐 위시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앱들에 대한 쪽들을 한번 보시면서 아 이쪽 시장에 대한 쪽이 오토 시장에 대한 쪽이 성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마지막 소통. 우리는 소통 방송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거 안 믿는 분이 계셔. 네네. 개명했다. 이게 티틀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레포트를 안 읽으면 그거 안 믿잖아. 네. 그분이 LIG 투자증권의 김현태 애널리스트 분이야. 네. 금리 쓴 레포트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또 안 믿은 분이 계셔. 제가 보여드릴게요. 더 크게 해야지, 더 크게 해야 돼. 아, 이런 분이 정말 수준이 나 같은 수준이야. 잘난 거. 제목의 채점은이 2011년에 썼던 편의점 리포트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이거까지 잡았어. PDF 더 보세요. 2012년 유망업종 전망 한국 유통의 메가트렌 잡아라 하고 나서 김경기야. 지금은 김현태거든. 친절하게 여기 있어서 개명전이라고. 개명전. 디테일 있어, 디테일. 이런 분 좋아해야 돼. 그냥 발표해야 돼. 예,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